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더 가깝게 하시고 내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지난 시편들이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시였다면 오늘 시편은 성막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성막 입장시라는 그런 분류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보건대 성막이 아직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을 시기, 그렇지만 법궤를 찾아서 성막 가운데 또 법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기라고 아마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이 당시 다윗은 온통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온통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밥도 안 먹으면서 목숨을 걸고 그 법궤를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기 전까지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위, 돈, 명예, 뭐 가족,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걸고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랑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정반대죠.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살아보니까 명예도 누려보고 돈도 누려보고 건강도 누려보고 다 누려보니까 그것 다 필요 없고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제 법궤를 찾아서 성막에 다시 모셔놓았습니다. 그가 법궤를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는 백성들 앞에서 아내가 무시할 정도로 춤을 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성막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하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또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이제 퀘스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누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 거룩한 장막에 거하는 사람, 사는 사람, 또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충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곳에 사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지? 어떻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지? 이게 우리의 갈급함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날마다 고민거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지은 시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케 하셔서 지은 질문과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 수 있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어보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누가 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직하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새번역이나 뭐 우리말이나 요즘에 새로 나온 번역본에서는 깨끗한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가면 integrity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integrity라는 단어가 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에 쓰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고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항상 변함이 없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말해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악하고 나쁘게 똑같은 게 아니라 항상 의롭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선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2절에 나온 첫 번째 조건들은 마음과 행동, 삶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죠. 삶 속에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말, 혀에 대한 것입니다. 3절 말씀.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자, 또 어려운 게 또 나왔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뭐죠? 첫 번째 조건에서 인테그리티. 변함없고 흠없는 것도 불가능한 건데 더 어려운 게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게 또 나왔죠. 혀, 입을 다스리는 거. 성경은 입술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입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입이 그렇게 더럽습니다. 아까 말한 인테그리티가 가장 떨어지는 곳이 우리 입이고 마음이죠. 한 입으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면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한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번엔 또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눈도 범죄가 끝이 없죠. 우리의 눈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악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눈으로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죠.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눈은 특별히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쫓아 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자들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쫓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설령 거룩한 자들을 쫓아서 살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도 약속을 꼭 지키면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라는 거라고. worst, 가치라는 단어와 sheep, 따라가는 거.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내 월십이고 내 예배고 그게 결국은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 망령된 자들에게 가치를 두고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설령 내가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다가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도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죠? 반대로 살죠. 돈을 따라 살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죠? 명예, 건강, 가족, 심지어 목숨보다도 무엇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돈 필요는 하죠. 하지만 그것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명예나 혹은 뭐 건강이나 뭐 가족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돌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많이 받지 말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엔 뭐가 나와요?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많이 받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보물을 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조건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삶을 살고 우리 입술을 다스려요. 불가능하잖아요.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어떻게 100%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음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부른 찬양처럼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인정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삶의 목적과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쫓아서 사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먼 곳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겠죠. 믿음이 관계니까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의 차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때로는 나는 예수님하고 너무 멀어. 멀었어. 정말 주님하고 가까우고 싶은데 너무 먼 거예요. 맨날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여기 쳐다보다가 넘어지고 저기 쳐다가 넘어지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장거리 운전과 같습니다. 근데 장거리 운전할 때 보세요. 목적지가 보이나요? 우리가 저기 시애틀까지 가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출발하는데 목적지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보이나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장거리 운전 몇십 년 동안 가야 되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앞만 보고 가나요? 아니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전할 때 옆에를 잘 봐요. 아내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옆에도 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마귀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때로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딴짓도 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지만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저 천국 우리의 본향 고향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딴 데 보기도 하지만 그쪽으로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딴 데를 수시로 쳐다보는 사람과 가끔 쳐다보는 사람과 가끔 쳐다보는 사람은 다르겠죠. 다르겠죠. 갈 때도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자꾸 옆에 쳐다보면 느려지잖아요. 어제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좀 늦어지게 생겼네 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사고가 났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늦어지는 걸까? 쭉 지나가는지 천천히 가다가 이제 드디어 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고 현장을 봤더니 사고는 이미 다 처리가 됐어. 차를 끌어가는 차가 와갖고 이미 실어놨어. 그래놓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뭐 처리가 안 됐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차도는 막히지 않았어요. 갓길에 이미 있어요. 왜 느려지냐는 거예요. 왜 느려질까요? 운전하면서 얘기죠. 이거.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고가 났는데 이미 갓길에 있고 처리가 다 됐는데도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차가 느려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덜 바라보면 덜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천천히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손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가요. 가기는 간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근데 주님이 끌어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걸음이 느려지죠.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빨리 가시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느려지는 거예요. 물론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설령 내가 돈 때문에 흔들리고 명예 때문에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도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 걷고 있어요, 이미. 근데 더 주님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마지막에 보면 결론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죠. 생명이시죠.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생명이죠. 변하지 않는 소망이죠. 그런 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다윗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곧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새벽에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겠죠. 점점 더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겠죠. 멀리 바깥들에만 있다가 안뜰로 들어오게 되고 성소에 들어오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심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날마다 더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제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오늘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더 늘려가고 어제 한 시간 정도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했으면 오늘은 한 시간 1분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주님 더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삶이 결국은 점점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나오신 것이 굉장히 복되고 은혜된 삶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잘 수 있죠. 뭐 더 쉴 수 있죠. 다른 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 뿌리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자리예요. 남들은 쉬고 이 시간에 체력을 보충해서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 명예, 건강 이런 것들 챙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 나왔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거하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오늘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저는 오늘 하루 제 힘과 제 노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죠. 네 힘으로 살 수 있나 보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장막이며 주님의 성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더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1절에 나왔듯이 인테그리티 지금 새벽에만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동일하게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자리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성막 아래,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주님만을 찾을 그러한 성실함이나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제발 나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날개 아래 덮으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삶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끝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미러키의 주변 지역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이 임하도록 특별히 학교들이 살아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미국이 무너지고 미래가 없는 이유가 학교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막히니까 그 세대들이 자라서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학교들이 또 한국의 학교들이 다시 살아나고 정말 CCC와 같은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또 많이 또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고 예배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미러키 주변 지역 시카고 지역까지도 학교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